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밤 그 스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